사랑하는 오 그대여 나의 곁을 떠나서 오랜 세월 흘러갔네 지금 어디에 꿈속에도 잊지 못할 어여쁜 나의 니마 꽃이 피면 보겠다던 그 약속은 이 약속은 겨울 가고 봄이 오면 사랑하는 내 눈 꽃길 따라 한 발 두 발 다시 돌아올 거야 사랑하는 오 그대여 나의 곁을 떠나서 오랜 세월 흘러갔네 지금 어디에 꽃길 따라 한 발 두 발 다시 돌아올 거야.